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불법 입국한 북한 관리가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15일 일본 교도통신이 러시아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나선 특별시를 지정하고 나진항 개발에 나서면서 2020년 4억 3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왕자로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연간 북한 국내 총생산의 70%에 육박하는 초대형 외자 유치를 성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서방세계에 문을 열 것을 대비해 언어훈련의 많은 시간을 중국어와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점차 바꾸고 있다고 BBC가 1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불법 입국한 북한 관리가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15일 일본 교도통신이 러시아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 지역을 통해 러시아로 미리 국했다가 붙잡힌 북한 관리가 최근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러시아로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리국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이 관리는 과거 북한 내 산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소속과 직책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체포 직후 러시아 측에 이 관리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 탈북자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불법 입국자인 그가 북한에 송환될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나선 특별시를 지정하고 나진항 개발에 나서면서 2020년 4억 3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15일 북한 나선 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진항 개발로 2008년 북한 국내 총생산의 1.6%에 해당하는 4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연구원은 북한은 최근 중국의 동북 삼성 개발 전략에 맞춰 상당량의 화물을 나진항으로 유입시킬 생각이라며 중국도 기존의 다련항을 대신 나진항을 이용해 동해 진출을 확보하면서 러시아와 몽골까지 물류망을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개발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선 특별시 개발은 남한의 북방 진출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의 기회인 동시에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라는 위협이기도 하다며 동북 삼성, 북한, 일본, 남한, 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해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왕자로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연간 북한 국내 총생산의 70%에 육박하는 초대형 외자 유치를 성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 유엔 제재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 향후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외자 유치 창구인 조선 대풍 국제투자그룹 사장의 정통한 소식통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형은행 두세 곳과 복수의 다국적 기업이 대풍그룹과 대북 투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면서 3월 중순 평양국가개발은행에서 투자 조인식을 가질 계획인데 전체 투자 규모는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 때 대풍그룹을 통한 중국 자본의 투자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 내달 발표될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은 중국 자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중국 정부가 이번 대북 투자를 주도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중국의 주도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형태의 대규모 투자가 성사되면 북핵 대치 국면을 푸는 빅 이벤트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북한과 중국 사이에 6자회담 복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강한 신호로 볼 수 있고 미국 등 관련국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방 세계의 문을 열 것에 대비해 언어 훈련의 많은 시간을 중국어와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점차 바꾸고 있다고 BBC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 차세대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르포에서 영국 문화원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최근 평양시와 공동으로 영국 교사들로 팀을 구성해 영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대학에서 첫 강의를 맡은 크리스 로렌스는 학생들의 상당한 영어 수준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그러나 평양 길거리에 100명 이상의 남성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평양은 북한에서 보여주기 위한 대표 도시일지 모르지만 평양에서조차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북한이 중국에 비해 얼마나 뒤처졌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주영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기록 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이 리경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인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평등함으로 귀중한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권이란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인테리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지 직위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가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관리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인권이 침해된 것이고 공개 재판에 이은 총살도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됩니다. 또 중국에서 잡혀나온 탈북자들이 받는 처벌도 너무 셉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지원물자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지 않은 것도 인권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장마당을 통제만 하려는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새처럼 날지는 못해도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새 못지않게 엄청난 비행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두더지는 아니더라도 땅을 파고 수천 척을 지하 막장으로 내려가거든요. 인간이 능력과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건 끝이 없죠. 이렇게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또 사람이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붙들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관리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고 또 목적하는 바에로 아주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또 육체 건강 해가지고 일들이 잘 되게 가려면 가장 중요한 정신적 그런 측면들을 총괄하는 그걸 붙들어주고 관리하고 잘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얼핏 보면 차이가 없지만은 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걸 저는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탈북자로서 제가 북에서 느꼈던 것과 여기서 체험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신앙이란 참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이란 말은 내 몸 안의 모든 육체적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마음을 잡아주고 관리해주고 조절해주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는데요. 북에 있을 때 신수 보는 거, 점 보는 거, 어떤 뭐 경찰이 살인자를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건의 미궁에 빠져가지고 독촉 때문에 참 이제 난감한 상태에 빠졌는데 누가 어디 할머니를 찾아가 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아주 허름한 생색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할머니 같았어요. 보안에 이거 뭐 참 내가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왔나. 그랬더니 이제 말 물어보기도 전에 노인이 자네 지금 살인 강도를 찾으러 왔지. 자네는 동쪽에서 가고 있는데 남쪽으로 가라고 하고 해서 느닷없이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촌 늙은이 별 볼일 없는 늙은이 나한테 훈실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결국 남쪽에서 잡힌 거죠.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그때 돈을 뭐 100원도 내고 뭐 200원도 내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88년도였으니까 그때부터 북한에는 전통적인 사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가져오던 이제 전통 점이라든지 굿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게 완전히 깔리지는 못하고 그냥 강간에서 집에서들 지키고 왔죠. 결혼식 당일날에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들어섰는데 큰 항아리가 신부집에 들어서는 그 앞에 이제 꽉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놀랐겠죠. 기분이 세상에 얹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푸대접 하느냐. 뭘 이렇게 떨궈가지고 놀라게 하느냐. 다 어서 들으라고 장모가 맞아주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잡귀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사라지라고 해서 이제 그걸 터뜨렸다고 해가지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살면서 저희 집이나 저희 옆집에서 또 이웃도 가까운 집들 보면 이제 누구가 점을 잘 본데 심통화돼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 95년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점집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책 같은 거 놓고 앉아서 생년 월일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었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국가의 제일 최고의 지도 간부를 뽑는 중앙당 조직지도부에도 역시 사람 신상 얼굴 쫙 보고 사람이 이게 변절할 사람인지 아니면 구구하게 뭔가를 지속적으로 받들 사람인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도 일부 정도 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이라고 한다면 뭐 정의할 수도 없죠. 왜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라 했는지 왜 1월달에 나쁘다 했는지 하여튼 그거는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온 거지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우리 사람과 지구와 이 세계 물질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초인간적 힘 이런 것들을 논한 건 아니었습니다. 토속 경험을 가지고 쭉 쌓았던 걸 적어서 데려 내려오는 거 토속신앙이죠. 한국에 오니까 여기에는 토속신앙 참 많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체계적이며 좀 더 확실성을 가진 그런 신앙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 신앙들에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고요. 한 천 몇 년의 역사를 가진 천주교라는 카톨릭교가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불교라고 하는 우리 절간절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의 절간에 있는 중들 여기서 스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중요한 세계 3대 종교가 있고 그 밖에도 또 엄청난 종교들이 많습니다. 세계 종교 통계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세계적으로 특정적인 종교들의 신도가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떤 몇 명이냐 이렇게 따져 보았죠. 당연히 뭐 첫째가 기독교다, 불교다, 천주교다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났는데요. 참 놀라운 게 북쪽에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뭐 했던 그 주체 사상이 종교 통계에서 11번째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주체라고 하는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기를 볼 때 세계 10위권 내에 종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님들? 북한의 주체사상이 종교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선엄한 사상의 영역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옛날 오래전에 칸트라든지 뭐 프로이드와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그 사상가들, 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하나의 철학 내지 사상은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큰 원칙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칙 아래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또 의식과 육체의 능력을 결합해서 뭘 해나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알맹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뭐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온 사회가 하나의 가족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수령을 어떻게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 어떤 조직과 구조에 관한 문제는 크게 안 다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생각해보면 세계 종교 통교인회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으로 볼 수 있다. 뭐 하나의 어떤 종교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상이 종교가 됐든 뭐 신앙이 됐든 뭐 하나의 사상이 됐든 그건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이미 선조들이 만들었지만 옳았던 사상이라든지 옳았던 주의라든지 가장 옳았던 신앙을 이 세상의 인류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야 되며 또 선택했던 것을 따라야 될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누가 무조건 믿으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믿는다거나 누가 정해져가지고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은 자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된 신앙은 정말 신앙이 아니고 우리 인간 생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거죠. 인민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소년단 입단선서를 외우라 해서 외우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원수님 어린 시절 그리고 나서 뭐 주체사상 계속해서 학습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선택이나 저희 바람이나 저희가 좋아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결국은 주체라고 하는 강요된 신앙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뭐 아무리 종교가 크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참 꼴보기 싫은 때도 많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식견이 부족한 저희들에서는 그러나 어떻든지 그 모든 신앙의 활동은 최대한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또 다니다가도 뭐 아니라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는 이제 그만둘 수 있고 또 종교가 실제 저희 생활과 저희 어떤 그 개인적 발전과 저희 어떤 그 정신적 안식과 이런 데 정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저희는 뭐 그걸 계속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도움을 주느냐 도움을 준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일이 꼬이기만 하고 참 어떤 때는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막 심각해지는 그런 혼란에 빠질 때도 있죠. 한강에 뛰어듭니다.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마 여기 서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일을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그 누가 결정하는가 재판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이젠 더 방법이 없네. 살기 싫다. 죽어버리자. 그런데요. 사람이 정신만 잘 관리해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잡아서 평시에 잘 훈련해 놓으면 극단한 상황에서도 아니다. 이것쯤이야 내가 뭐 별치 않은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저번엔 이거 10배였는데 아니 뭐 또 사람이랑 사는 게 계속 이렇게 고난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뭐 그냥 이게 처리해가는 끊임없는 그런 도전과 정복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상황도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 또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또 기능적인 모든 걸 다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관리해주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정말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신앙을 누구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또 즐겨서 신앙생활하며 또 그런 것을 인간의 바른 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그런 자유가 있기를 우리 북녘 현재들도 이런 자유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태풍이 잘 날이 없는 해변의 숲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우뚝 선 큰 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변에는 거위가 비슷비슷한 크기의 나무들이 서로서로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야 큰 폭풍이 밀려와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천둥번개의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네 삶도 그러합니다. 나도 잘 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돼야 합니다. 나도 튼튼히 서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튼튼해야 합니다. 내 가게도 잘 돼야 하지만 옆집도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서로를 돌보는 이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인생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며 힘겨워하는 이웃이 있다면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바람을 이겨내세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의 전 노동당 비서였으며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황장엽 선생의 민주주의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책이 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합부자에 북한을 찾아갔고 또 김계관이 같이 따라갔고 이래서 6자회담에 참가하게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 구태 우리가 이래들이 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대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거 이러고 저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럴 때마다 난 자꾸 계속 원칙을 강조하자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김정일의 상태는 좋지 않다. 국내 그런 정세 자체가 좋지 않고 나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수습하는데 아마 힘이 드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뭐 때문에 보안서인가 보안서하고 보위부하고 같이 성명을 발표해서 아마 철저하게 진문계였다 그다 그런 승고원 소리를 하겠네요. 자신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는 법이 없어. 이 자체가 내부에서 그런 상사의 반대 세력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건 의미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고 김정일 자체도 건강도 좀 나쁜 것만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뭐 화폐개혁을 해서 뭘 하려고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실패한 것 같고 이 통치하는 데서 국민들을 저렇게 뒤흔들러 놓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유리할 때도 있는데 지금 뒤흔들러 놓고서 그놈이 그런 거 잘한다고 뒤흔들러 놓고서 수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여놈의 지금은 상당히 그 지위가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정상회담도 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하고도 자꾸 그 평화협정 체결할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선 여기 서해 안에서 도발도 해보고 자꾸 강경한 그런 걸로서 위협정책도 써보고 자꾸 이런 것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는 데서 나오는 발악적인 행동이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태연 자약하게 정책을 실시할 것이 뭐 이렇게 자꾸 쫄랑거리면서 그럴 거 하겠는가. 그래서 이거 지금 상태가 저렇게 나쁜 상태인데 과거를 좀 생각해보게 되면 6.25 전쟁 때 사실 조금만 더 밀어주면 토일되는 거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또 타협했던 것들 모택도에는 12개 관문을 설정했다고 해서 후퇴하는데 처음에는 압록강에서부터 동북지방으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동국지방을 내주고, 그 다음에 산해관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연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12개의 관문을 설정하고서 후퇴할 생각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바싹 내밀지 않고서 거기서 또 거저 그만하고 말았거든. 그렇게 하면서 장기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만 커졌지. 그 다음 위기가 언젠가? 95년부터 98년까지거든. 사람이 무대에 그런 굶어 죽었지. 완전히 경제 생활이 마비 상태지. 집 짓는 기중기까지 해체해서 팔아먹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밀가루 바꾸려 가고. 근데 그때 됐으면 그 되는데, 그때도 그 중국하고도 관계가 아주 나빴어. 어느 날 그 김정일이가 아주 잘못해가지고 중국도 좋아 안 했어. 내가 그 판단하는 게 반드시 완전히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그때 판단할 때는 5년 더 견디지 못한다. 5년 있게다가 군수공장까지도 다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 그때 군수공장만 남아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돌진 못했고, 전기가 있어야 돌진. 그 97년인가? 내가 여기 오면 97년이지. 그리고 근데 자꾸 김정일이가 탄과에 나가보라고 하는 게, 탄과에 한 번쯤 도덕적으로 해서 한번 나가보시오. 자꾸 그래서 그 무슨 그 연합기업소에 나가니까 전기가 없어서 그 차를 끌지 못해. 그렇게 왜 안전모를 쓴 사람이 절반도 안 돼. 그때부터 말하는 게 걸작이 안 나.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죽나요? 뭐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생각도 안 하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거를 왜 살려주는가 거예요. 그걸 무슨 뭐 냉전이 전 끝났다는 뭐니 그따가 허튼 소리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도와줘서 살아나게 하고, 다 복수함이 팔아가지고 가서 사업한 놈들이야. 근데 지금 이게 그때와 비슷한 상태로 지금 자꾸 접근해 오는데, 요때 바싹 죄해야 되는데, 죄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돈 빌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생각을 얘기하는 게, 경이 원지해야 된다. 악수합시다. 합시다. 회담합시다. 합시다. 정상회담합시다. 합시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자꾸 정상회담하자고 하는가? 왜 육자회담에 자꾸 참가하자고 하는가? 지금 육자회담에 참가하고 싶어서 안 달고 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제일 또 중국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육자회담이거든. 그 의장 국가로서 그거 해야 자기네 그 미신이 올라가니까. 그런 데는 지금 그런 데서는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어. 중국하고 이 김정일이가. 그래서 전술은 자기가 요구하는데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자꾸 이렇게 흥정하는 게 그 나쁜 놈들의 전술이야. 실제로는 이 육자회담에 참가하는 걸 대단히 바라고 있지. 육자회담에서 참가하지 말라 하기도 하면 그 사람 죽는 거나 같아. 김정일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 원지하는 태도에서 우리 정책을 써야 돼. 저놈들이 자꾸 너 반토일이다 뭐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우리는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통해서 토일하려다 이래야 돼. 우리는 첫째로도 둘째로도 평화다.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되겠는가?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일한다. 통일자를 빼놓고서 평화적 공존만 주장하면 그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래야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일한다. 우리가 아주 바빠서, 우리가 도저히 바빠할 필요가 없고, 급수 통일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되고, 또 저게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중국도 가만 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면하게는 북한하고 관계에서 평화적 공존을 지킨다. 자꾸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 우리 방침이 그렇다. 우리는 그저 첫째로 둘째로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일하겠다. 그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겠는가? 그게 경의 원지하는 정책이야. 그게 경의 원지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 적에게 자기 속심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소. 그러나 또 적에 대해서도 아주 명백한 노선을 내세워야지. 평화적 공존이 지금 필요한 것만 사실이고 하니까 평화적 공존 기간이 뭘 하겠는가. 북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평화적 공존 과정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말할 때 늘 평화를 간판을 걸어야 돼. 아니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일하려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늘 얘기를 하고 만납시다. 평화의 문제라면 언제든지 만나지요.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싸움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경의 원지하는 정책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경의 원지하는 외부적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구실을 내걸고서 해나간다. 김정일은 무시당해야지. 안타까운 게 무시당하는 건데 자기하고 싸움을 해준다 하게 되면 대단히 기뻐하지. 그가 바라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지 대상으로 되지 않아서 육자회담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육자회담 4대국하고 맞서서 한 자리에서 그래도 그 대우를 받는 데는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그들에게 유리한 거지. 육자회담이 거기서 너 여기 참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어야지 이놈이 정말 그 고립당한 거라고 하지. 이런 논리, 그 기본 정치적인 논리인데 이런 걸 우리가 뒤에 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꾸 이제 서해 안에서 도발도 해보고 하는 것이 자꾸 정상회담을 끌어내자는 거예요. 그 미국도 자꾸 관심을 가지도록 여차적으로 우리 그냥 내비려도 그럼 테러도 한다 하는 식으로 자꾸 위협을 해가지고 끌어내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관심도 끌고 그러자는 거거든. 무시하는 게 제일 김정일이한테 타격이야. 그 전에 김일성이 있을 때도 그래서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자기네들이 즉 김일성이 김정일이 세계 여론의 중심에 세도록만 하라. 이게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좋은 사람의 이름을 내놓지 못한 바에는 나쁜 이름이라도 더 내놓자 하는 게 그들의 그 전술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니 뭐인가.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자꾸 이렇게 경의원지하는 정책에서 즉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평화적 공존 정책에 기초해서 토해라다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인가. 다른 방법으로 사상전과 경제전과 외교전밖에 없어. 또 여기 한 가지는 오바마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오바마도 자꾸 지금 그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자는 그런 방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런 기본 전략을 알고서 그걸 우리 청와대부터 우리가 하고 사람부터 자꾸 각성시키고 미국 사람도 각성시키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런 것을 해나가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 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